때야 왜 그렇게 쳐다보나요 아무 말도 건네주지 않고 나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그대야 왜 그렇게 가까이 와요 아직으로 모르는 게 많죠 나 그대 뭐라 불러야 하죠 화낼 힘도 없어 이유도 없고 마음을 더럽 속시비 들여다봐 좋아 우선순위는 너 패러디 원 너의 옆에 찍힌 그림자가 나야 패러디 원 나 수많은 고민 때 너의 미소에 날아가 다시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설레는 맘에 귀한 girl 나 같은 어른 존재 뭐랄까 난 너의 작은 소원까지 이뤄주고파 Breathing, but I've been dying inside. day to pass by. Oh, why I became a zombie, and there's nothing that can cure me. So tomorrow I know I'll be just the same. You'll see me wishing to stop and close my eyes. Like this. Hey girl, 이제 너를 보여줘 내게. 그만 너의 맘을 묻지 마이 girl. 항상 망설이는 넌 정말 바보. 정말 너는 바보. 말해줘요. 왜 넌 모르니? 넌 날 모르니? 널 원하는 내 맘 모두 다 가져갔죠. 내게 거침 없이 떨림 없이 your love. 내게 와 넌 like this so love. 기다림 넌 안 걸 줄 love. 다가와 넌 like this one love. 넌 내게 난 내게로 love. 내게 와 넌 like this so love. 기다림 넌 안 걸 줄 love. 다가와 넌 like this one love. 넌 내게 난 내게로. Girl,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 내 맘의 기준인 바로 너. 널 떠올리면 나는 너무 떨려. 소중한 너 바로 내 baby baby. 왜 넌 모르니? 넌 날 모르니? 널 원하는 내 맘 모두 다 가져가줘. 딴 건 필요 없어. 오직 원하는 건 your love. Love, 내게 와 넌 like this so love. 기다림 넌 안 걸 줄 love. 다가와 넌 like this. 내가 하면 흠. 真冷 Like a witch, sipping like a witch, thriller, killer, one looking like queen, yeah.